이번에 그 내가 열 달 동안 강의한 것을 갖다 메시지가 뭐냐? 한마디로 진정한 우파가 되자. 이거 진정한 우파가 되자. 교양 있고 품격 있는. 자전거 타지 마요. 자전거 타고 맨날 그 뭐야? 그 뭐지? 뭐 자기 아들한테 보내는 편지 보면 뭐, 아들아 밥이 제일 중요해. 네 밥벌이는 네가 해라. 이런 거. 그러고 어떻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나 아버지한테 그렇게 들었었는데 아버지가 그걸 공개해갖고 했으면 우리 아버지 아니라고 그랬을 거야, 내가. 창피스럽게 사람이. 아, 밥만 먹고 사나? 우파들은 그런 법이 없어. 조선시대 말에 그 나라가 망했다고 목매서 죽은 양반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우파야. 그런 사람들이. 진짜 고결한 사람들.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우파라는 사람 누가 있어? 아스팔트 우파들. 네? 고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고결 아니지. 숙제검사. 자, 글자를 갖다 그렸네. 지금 다들 이게 지금 저 보세요. 뒤에다 쓰지 마세요. 앞에다만 쓰세요. 좌파처럼 왜 이렇게 뒤에다 써? 종이 아끼지 마세요. 네. 그다음에 이분은 무슨 공책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 예. 한자 좀 써보신 분 같은데 더 연습을 좀 하셔야겠어. 핵순 그리고 소리성자 잘 쓰셔야 됩니다. 저거, 병호. 글자 연습 좀 해. 그 다음에, 왜 이러나, 자네는? 예? 한 번밖에 안 썼지? 아, 세 번 썼어. 세 번 썼어? 예. 봐. 생긴 것과 달리 글자를 좀 써본 사람인데? 이게 책받침 이거 쓰기가 어렵거든요. 요 자리. 요 미묘한 히프. 요 자리, 요것이 요 사람을 죽여버린단 말이지. 갈치자,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네? 이게, 그러니까 저기 결혼식 저기 뭐야, 접수자에 앉아있으면 축결혼 이거 자기가 못 써가지고 다들 도장 찍어갖고 축자, 이거. 이게 축자, 이거. 요걸 못 써갖고 그냥 이렇게 써갖고는 사람 있지. 아예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겨 쓰란 말이지, 연습을. 그것만, 축자만 200번씩 써. 그냥 계속. 네? 가문에 수치하냐. 축자를 제대로 못 쓰면. 어디 봐, 책받침. 아이고. 강산 지청풍, 열의 산지명을. 강자. 이. 요거 있잖아, 요거. 좌측에 요거. 요렇게 해서 이렇게 타원이 이렇게 되게, 끝머리가.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하고, 이게 뭐야, 지금 이게. 무슨, 아, 미치겠네. 저 보세요. 노란 종이. 이 양반 좀 써봤는데, 글씨 좀. 글씨 좀 써봤는데. 좋았어. 그 다음에. 고자 쓴 양반. 책받침 보니까, 좋아. 점수, 그러니까 미리 좀 써보고 여기다 써온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글씨 좀 쓰네. 오케이. 그 다음에. 불안하지. 남들 욕먹고 있을 때. 이게, 왜 뒤쪽에다 썼어? 종이 뒤에다 쓰지 마요. 내가 내년 2월 달부터 저기 책 읽기와 글쓰기, 인문학 기초 강의, 인문학의 기초, 인문학적 책 읽기와 글쓰기 할 때, 노트 정리하는 법, 이런 것도 가르칠 건데, 뒤쪽에다 쏘면 죽어. 그 다음에, 울지 말고. 뒤에다 써가지고 불안해하고 그런 거 아니었어? 왜 한 번밖에 안 썼어? 스프링 노트 쓰지 마세요, 그리고. 무슨 일수 아주머니야? 스프링 노트 쓰게. 오케이. 어라! 갈치자를 갖다 개판을 썼네. 다른 게 좀 괜찮은데. 글씨 연습해야 돼, 글씨 연습. 정아씨. 이게 뭐야? 뭐라고요? 글자를 틀려가지고 안 써. 아니, 틀린 건 괜찮은데, 글씨를 반듯하게 썼네. 잘 썼어요. 반듯하게 썼어. 글씨, 한자 쓰는 연습을 좀 했어? 좀 배웠어. 동네 서야, 배우지 못했어. 좀 더 힘있게 써야 돼. 좀 더 힘있게. 오케이. 그 다음에, 왜 울고 그래? 이 줘요! 안 썼어? 너무 엉망이라서. 스스로도 괴로워? 어, 바람풍차 쓴 거 보니까, 바람풍차 가운데 벌레 충자를 이게 되게 쓰기 어렵죠? 예? 이거. 자. 여기. 요렇게 쫙, 약간 비스듬히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와야 되거든. 요거, 요 벌레 춤자. 요렇게 써갖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그렇게 썼죠? 지금 나한테 지금 손에 잡힌 사람. 네. 요 벌레 춤자. 그래도 어쨌든 다 썼으니까. 그 다음에. 오, 이 양반 글씨 좀 썼네. 끄트머리 삐칭한. 오나? 언제 좀 써보셨어요? 이명희 씨? 미리 연습하고 지금 숙제용으로 따로 쓰신 거죠? 아니요? 글씨 좀 써본 양반이야. 네, 그 다음에. 자신 있게 내놨지만 글씨는 엉망이야. 어? 그 옆에 있는 학생이 나온 것 같은데? 그 봐. 상공노트에다가, 좀 더 연습해. 잘 써서. 글씨를 좀 크게 써. 한글은 조그맣게 써도 괜찮은데, 한자는 크게 써야 돼요. 저 봐요, 신종프로. 아이고. 글씨 좀 연습 좀 하셔야겠네. 이게 애들이 커가지고 엄마 한문 왜 이렇게 개파냐, 그럼 어떡하려고. 애기들 앞에 창피하지. 그죠? 이게 이제 자식을 걸고 욕을 해야 돼. 그래야 이게 잘해. 지금 세 번씩 써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한자 이렇게 많이 써본 적 없죠? 근래 들어서. 싹 써야 돼요. 싹 써야 돼. 세 번씩. 지금 너는 이번에 산 김에 이번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 나가서 와인 먹고 막걸리 먹고 막 길에다가 막 내가 뭐 먹었나 이렇게 배탄해보지 말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이번 크리스마스 밤에 딱 너는 이번에 이제 나한테 배웠잖아요. 너는 배우면 아 강윤 선생이 이 부분이 저 중요하다고 했지 한 부분 체크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딱 체크해놨다가 딱 이게 돋닦는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저녁에 딱 앉아서 써봐요. 10번이고 20번이고 이걸 계속 쓰잖아. 쓰면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게 워드 프로세서 타이핑하는 거하고 손으로 쓰는 것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데 사람은 왼손으로 물건을 잡고 오른손을 쓰게 돼 있어요. 물론 왼손잡이도 있지만 이게 손으로 뭘 쓰면서 우리의 뇌가 발전해. 그래서 어린애들한테 이렇게 뭐야 종이차로 이런 거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앞에 이 맞박 전두엽이 발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계속 이렇게 필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 절에 다니는 양반들 사경한다고 그러죠. 경전 베낀다고. 앉아서 이걸 계속 시선을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내 손가락 끝에서 형상이 한자는 형상 글자니까 내 손가락 끝에서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신이 맑아져요. 그게 돋닦는 거야. 달리 없어. 뭐 깊은 산 중에 가서 뭐 비나이다 이게 돋닦는 게 아니라 한자를 갖다 베껴 쓰는 게 돋닦는 거야. 이거 경이야 경. 이게 우리가 경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서도 성경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불경이라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나 불경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탈역사적인 문헌들이 저 세상을 노리고 만들어진 문헌이야. 예수님이 그러지. 응? 나를 믿어봐. 그러면 하늘나라로 간다. 하늘나라 우리 안 보여.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는 2000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을 팔아온 거야. 네? 무형 상품을 파는 사람들은 기독교 선교 방식을 배워야 돼.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장사를 잘해. 그런데 공자님은 우리 눈앞에서 보이는 현실에다가 궁극적인 기준을 댔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이게 인간다. 이게 인문주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초월적인 얘기가 없어. 불경은 뭐야? 저 해탈을 목표로 하잖아요. 해탈을.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 불경을 1000번 10000번을 읽어봐도 정치에 관한 얘기 한마디도 없어. 불경에. 그죠? 공자님은 정치에서 출발했다고 말했어요. 정치에서 출발했어. 정치를 하려면 이제 정치가가 훌륭한 정치가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훌륭한 정치가가 되려면 지난번에 말했죠. 문하고 행하고 충 신을 잘해야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여기 훌륭한 정치가가 되기 위한 공자 아카데미의 커리큘럼이라고 말했어. 이렇게 해서 훌륭한 정치가가 된다. 그럼 이 훌륭한 정치가 되면 이 사람 우리 뭐라 그래? 군자라고 그러는 거지. 군자입니다. 훌륭한 정치가가. 근데 문행충신 이 네 가지 중에 불교에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불교는 물론 경전을 읽습니다. 근데 선불교는 뭐라 그래? 불림문자라 그래. 문자를 세우지 마라 그런다고. 네? 내가 불교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종교를 말하는 거야. 또 기독교? 기독교에서 성서 열심히 읽는 사람 복 받는다고 가르쳐요? 아니죠. 성금 많이 내고 목사님 잘 따르고 이게 복 받는다고 가르치잖아. 공부해란 얘기 없어. 왜? 우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서 승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 어느 날 갑자기 딱 누가 나타나지고 하느님이 나한테 엊그저께 말씀하셨다. 내 말 들어라. 보안이 하느님 피가 좀 나. 그럼 그날로 그 사람은 세력을 얻지. 체조 경기장으로. 왜 웃어? 아니, 이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 이게 뭐 또 체조 경기장으로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나? 배 나와갖고 안 되는데 나 이게 안 돼. 팔도 잡고 배 나와가지고 이제 안 돼. 근데 이 보니까 체조 경기장으로 박옥수 목사에게 은혜 받자. 뭐야 이게. 나 같으면 성서를 읽자. 이게 아닌 거라. 그죠? 문이 없는 거라. 고전 텍스트가 있는데도 없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윤리적 행위를 하라고는 하죠. 윤리적인 행위를 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것이 육아의 사람들이 보기에 부모를 갖다가 봉양하지 않고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게 윤리적인 거냐 이거지. 자식을 안 낳고. 공자님의 말씀하고 부처님의 말씀은 딱 상극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이 흥하면 한쪽이 망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구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도 유명한 선승들은 뭐냐? 문자를 세우지 마라. 분리문자. 면벽수련을 하잖아요. 그죠? 스님들은. 불경 안 읽어. 면벽수련을 해. 그 다음에 네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찢어 죽여라. 이렇게 말한다고. 네가 진정으로 해탈을 이루려면 얽매지 마라. 고전 텍스트 따위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의병장 사명대사님이 계시긴 했습니다만은 불교에서 정치적인 얘기가 있어요? 없어. 초탈해서 해탈로 가. 없어. 그 다음에 스님들 말 많은 거 안 좋아하죠. 무건결을 하시잖아. 이게 내가 이제 레토릭이라고 말했잖아. 문행충신 이거 다 불교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현실 세계를 털고. 그러니까 뭐야? 속세.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탈세간하는 게 세간을 털고 가버리는 거라. 근데 육아는 입세간, 세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세간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문행은 여기 어떻게 보면 이제 내면적인 것이지. 여기는 사회적인 대외적인 활동이잖아. 요 두 개를 겸비해야 될 겸전해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그 안에서 둬야 하는 거야. 아, 어저께 내가 윤리행동 잘 못했네. 그러니까 공자님이 배우고 때로 익혀라. 계속 배우는 거야. 계속 익히는 거야. 막 날마다. 근데 저기 뭐죠? 선불교에서는 도노 아니야, 도노. 성철 스님이 남긴 말. 단박에 깨달아. 단박에 깨닫고 단박에 닦아서 채치우는 거야. 딱 이렇게. 육아에서는 이런 얘기가 없는 거라.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관뚜껑 딱 닫기 전에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벼슬을 안 사람들은 육아의 전통에서 벼슬을 살지 않은 사람들은 묘비에 뭐라고 써요? 학생, 뭐 강공. 예? 나는 공짜 들어갈지 모르겠다만은 강공 유원 지명 이렇게 쓰네. 학생이 이게 스튜던트. 죽을 때까지 배우다 죽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이것이 완성된 사람을 군자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현실 세계 속에서 군자가 완성이 됐는데도 이 두려운 거라. 이 두려운데 어디다가 그러면 이 군자가 제대로 된 군자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려면 기준이 세워야 돼. 그게 바로 이제 역사를 세워놓는 거지. 거기다가. 역사의 법정에다가 딱 갖다 대놓고 쫙 기록을 하는 거지. 기록을. 예? 기록을 하는 거야. 이번에 저놈이 어쨌다 저쨌다 기록을 딱 해서 남겨놔. 예? 공자님이 춘추했듯이 기록을 딱 해놔. 해놨다가 역사에다가 그걸 전적을 드리니.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신하들하고 뭐 왕하고 대화를 전하 이번 정책이라고 하는 건 예 자고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왜 자고로냐? 역사에 따르면 그 말이 자고로. 예로부터 뭐 중국 송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참으로 싸가지 없는 짓이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 역사에다가 갖다 대고 말하는 거죠. 증거를.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돼? 네가 더 염력이 센지 내가 염력이 센지 제보자라든가 과거 따위는 묻지 말고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집안에서도 똑바로 하는지 얘가 역사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유가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공자는 초월적인 사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신도 역사에 의해서 평가받기를 원했고 여러분들도 역사에 의해서 평가받기를 원한다고 제자들한테 말하고 그래서 직접 역사책을 썼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군자. 군자라고 하는 이런 이상. 물론 이제 춘추시대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어떻게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는가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BC 5세기 사람에게 UN 수준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요구할 수는 없겠지. 오늘날 우리에게는. 근데 이게 있는 거라. 그게. 이게 바로 유가가 가지고 있는 핵심이에요. 이게. 요거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오늘 다시 정리해서 말합니다. 이게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네 가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요것이 일단 논어에 나타나 있는 표준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이론적으로 근거를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이론적으로 근거를 시킬 때 정치, 그러니까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이제 이론적으로 근거시키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오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근거를 시킨다 하면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텍스트를 좀 보겠습니다. 텍스트를 보겠습니다. 보세요. 텍스트. 나눠드린 유인물 보세요. 영어로 돼 있죠? 부담스러우실 거라. 가만히 있어봐. 영어 좀 한다는 양반들이 없나? 다들 눈을 안 마주치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텍스트는 뭐냐면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이건 당연히 그 유명한이라는 말을 쓸 수 있죠. 투키디데스. 그냥 끄떡끄떡한 사람 말해봐요. 그 유명한 투키디데스 뭐? 예, 펠로폰네시안 워. 나는 영어로 말하려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그 유명한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많이 읽어갖고 다뤄진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선책을 샀어요. 가끔은 그걸 많이 읽어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거짓말을 할 수 없지만 많이 읽어가지고 보세요 얼마나 달아졌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헌책방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달아졌어요.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펭귄 클래식 시리즈로 나온 겁니다. 펭귄 클래식에서 나온 거라면 일단 안심하고 책을 사실 수 있어요. 펭귄 클래식이라고. 어서 온나. 시험 보고 왔지? 네. 잘 봤어? 네. 뭐 그냥? 네. 야 교복 입고 시험 보러 가면 인마 재수생들이 싫어한다더라. 네. 그지? 말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저기 사복 입고 왔다 오늘. 아. 많이 나는 오늘 우리 애 시험 보러 가는 것도 못 봤어. 저 현대건설 새벽에 강의하러 가는 바람에. 집에서 5시에 나서가지고 할 수 없어. 선생은 결석을 할 수가 없어. 이게 선생을 비해야 비가 와도. 어쨌든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이런 서양에서 나온 고전 시리즈들 고전 책들은 일단 PENGUIN 펭귄 클래식 시리즈에서 사시면 돼요. 요거 안전해. 뭐 누가 번역을 했네 마네 뭐 이런 거 하시지 말고 펭귄 클래식. 펭귄 클래식 시리즈로 사시면 돼요, 이게. 이제 그걸로 나온 건데, 이거는 그 유명한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거기에서 그 왼쪽 위를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면, 왼쪽 위를 보면, 북3! 이렇게 돼 있죠, 북3! 투키지네스를 인용할 때는 밑에 거기 보니까 243페이지 이렇게 있잖아요. 243페이지 이렇게 인용을 한 게 아니라 투키디데스 인용은 3권 82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 82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3권 82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읽는 게 바로 투키디데스의 3권 82절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82절 앞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투키디데스의 그러면 공자가 몇 년에 태어났습니까? 빨리 말해보세요. 예? 거기 뒤에 있어, 연보. 종인, 빨리 말해봐. BC 551년. BC 551년. 투키디데스는 BC 460년이에요. 약 110년 차이가 나죠? 110년 차이 나죠? 동시대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동시대인. 공자가 투키디데스보다 조금 앞서 태어난 사람이죠. 동시대인이에요. 특징이 뭐냐? 춘추시대, 콩가루시대, 펠로폰네소스시대, 전쟁시대. 똑같은. 춘추전국시대가 어떠했는지 궁금한 사람들. 열국지를 읽어보시면 돼. 열국지라고. 열국지는 고우형 만화 열국지가 있습니다. 우선. 다 자신 없다 하는 분들은 고우형 만화 열국지. 그 다음에 내가 좀 돈도 남아돌고 내가 그래도 이게 가오가 있지 하는 분들은 김구영 선생이 번역하신 열국지가 있어요. 12권짜리. 그걸 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 내가 왜 이걸 여러분들이 가져왔느냐면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이 얘기했던 거하고 공자가 얘기하는 거하고 너무나 흡사한 얘기. 이게 그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이 부분이 투키디데스의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전체를 털어서 볼 때 이 부분이 다른 부분이 다 망실됐어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3권 82 있잖아요. 이 부분은 남아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 중에 핵심. 투키디데스가 전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뚜렷하게 밝혀놓은 부분이 이 부분이. 거기 봅니다. 첫 번째 문단. 이렇게 조금 이게 색연필이 이렇게 쳐진 데 있죠. 네,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 문단을 봅니다. 거기 봅니다. In times of peace and prosperity, cities and individuals alike follow higher standard. 평화롭고 번영하는 시기에 도시와 개인들은, 여기 도시는 이제 폴리스를 말해요. 똑같이, alike, 바로, 따른다. higher standard, 높은 기준을 따른다. 높은 기준을 따른다. 평화로우니까. because they are not forced into a situation. 그들은 어떤 상황으로 떠밀려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상황 속으로. 어떤 상황이냐? They have to do, 뭔만 해야만 하는, what they do not want to do, 원하지 않는 것을 해야만 하는, 그죠? 원하지 않는 것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떠밀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다. 전쟁 때는, 아니, 평화시에, 평화에 번영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날씨가 추워진 다음에야 송백에 푸름을 안다는 말이에요, 이게. 평화로울 때는 다 군자야. 다 성인 군자가 착해. 사람들 다 착해. 근데 요새 이제 먹고 살기가 좀 힘들잖아요. 아비규환이라. 그러니까 조금만 누가 건스만 잡히면 다구리를 놓는 거야, 사람들이 막. 예? 180 이하 루저 뭐 이러니까 막 인터넷에서 나도 막 너무 짜증나. 난 170도 안 돼. 167이야. 167. 난 루저 중에 루저야. 루저 오브 루저. 막 게다가 내가 아는 양반은요. 그 양반 저기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라고 신기섭 위원이라고 있어요. 그 양반 나보다도 작아. 진짜 루저지. 게다가 그 양반은 머리가 커. 왕루저야 왕루저. 나 그 얘기를 딱 보고 그분이 생각났어. 이 양반 진짜 왕루저인데 짠해서 어떡하나. 그래서 내가 트위터에다 썼지. 70도 안 되는 데다가 머리 큰 분이 있다는. 좀 그러면 어때? 작은 놈들은 아니 키가 작은 게 자랑이야? 왜 거기다가 그 여학생한테 왜 난리야? 작은 키도 작은 것들이 그냥 땅을 유심 살피고 살면 되지. 키 큰 것들은 위만 보고 살고 그러잖아요. 여기 180 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위너 손 들어봐요. 위너 이봐 자네 위너야? 모자 쓴 양반 위너예요? 네. 아니지 루저야. 70은 넘어? 예. 아, 그러면 이거는 그냥 양루저구나. 난 강루저야. 아, 여기 지금, 여기 다 위너 한 명도 없네. 미치겠다. 아, 지금 우리는 그 심정을 알겠지. 키 큰 사람들은 뭐든지 한가로워. 야, 한가로워. 키 작은 것들은, 에이씨, 뭐, 아, 님이 뭐 평화롭기는 뭐 내가 뭐가 평화로워. 뭐 이렇게, 응?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 사촌 형님이 193인 형이 있어요. 193. 형이 이러고 있으면 우리가 매달려서 여기 철봉도 할 수 있어. 그렇게 키 큰 형 있어요. 그런 형들은 진짜 세상을 사는 달리 살더라. 항상 평화로워. 하이어 스탠다드를 추구해. 높은 기준을. 우리는 항상 찌질한 기준을. 그죠? 뭐 떨어진 거 없나? 주워 먹으려고. 그런데 그 다음 장 저 이렇게 조금 진하게 이렇게 색연필 그어져 있죠. 워 이서 스턴 티처. 이 외워. 워 이서 스턴 티처. 무슨 뜻이요? 존재는 가혹한 교사이다. 아, 가혹하면 안 돼. 스턴! 혹독하면 안 돼요. 뭐, 쩌는 안 돼, 쩌는. 뭐, 차라리 루저라고 그러지, 그래. 전쟁은 스턴, 이러면 잔혹한. 잔인하고 가혹하고, 이게 다. 약간 싸늘한. 이런 분위기가 나요. 이게 바로 투키디데스의 명문장입니다. 이게 유명한. 이건 따로 뭐 이 투키디데스에 따르면 전쟁은 잔혹한 교사 이렇게 안 해. 그냥 더블 코테이션 딱 겹다운표 달고 전쟁은 잔혹한 교사. 그럼 딱 아 투키디데스를 인용하고 그냥 알아서 읽어주셔야 돼. 그럴 때는 아시겠죠? 우리가 공자의 논어 학이 편에 따르면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다고 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공자님 말씀이잖아요. 똑같아. 토키디데스. 전쟁은 잔인한 교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같이 일진이 아닌 놈들이 뭐라고 쓰면은 뭔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제 글을 인용할 때 반드시 더블 코테이션을 달아줘야 돼. 사람들이 그 물어봐요. 그 어디서 인용한 겁니까? 그럼 강요원의 뭐 서구 정체사상 고전 이렇게 몇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아 별거 아닌 책이군요. 이렇게 사람들이 하잖아. 근데 그냥 이런 것들은 워 이스 스턴 티처 딱 그럼 밑에 이게 각주 1번에 갖고 투키디스 3회 82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이게 투키디스의 권유야. 이게 뭣뭣에 의거한다 그럴 때 고자잖아요. 고자잖아. 그러니까 고전은 누구나 다 인용하는 책인 고전인 거라. 왜? 수준이 높으니까. 수준이 높은 책이야. 왜 수준이 높아? 오래됐으니까 수준이 높지. 알겠어요? 올해 누구나 다 인용해. 수준이 높으니까. 권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오래됐잖아. 그래서 고전인 거야. 고전. 그래서 고전인 거야. 우리가 자 이게 뭔가 여기 판이 어수선하다. 판이 어수선한데 표도루가 나타났어. 그러면 다들 조용히 하지요. 표도루라고 알아요? 표도루? 한 방에 날리는 아이가 있다고. 어? 그냥 막 진짜 표도루 죽이잖아. 이번에도 아우 잘 모르는 분들은 표도루를 검색하세요. 표도루. 표도하는 아이란 뜻이 아니라 딱 이게 누가 동네 애들이 찌질거리면서 싸우고 있어. 근데 딱 효도루가 지나가면서 나 효도루야. 그럼 애들이 아 형님 저희는 그냥 공기놀이 했어요. 뭐 이렇게 이게 권인 거라. 전쟁은 잔혹한 교사이다. 그런데 전쟁은 잔혹한 교사. In depriving them of the power of easily satisfying their daily want. 그들에게서 그러니까 그 도시와 개인에게서 쉽게 만족하는 힘을 빼앗아버린다. 일상적인 필요에서 쉽게 만족하는 힘을 빼앗아버리고 most people's mind 그 부분이 중요해요.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을 정신을 down to the level of their actual circumstance 그랬어요. 다운시킨다. 전락하게 한다. 그 아래로 내려가게 한다. 그들의 현실적인 상황 수준으로 떨어뜨린다. 현실적인 상황이 뭐예요? 전쟁이죠. 전쟁은 이럴 때 잔혹한 교사에서 그러니까 전쟁 나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겪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쟁 겪은 사람. 게다가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내려오면 to pit in with the change of event. 상황의 change of event, 상황의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 상황의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 또한 말들은 언어 had to change their usual meaning 그랬어요. 그것들이 가지고 있던 일상적인 의미를 바꾸어야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냐? 이제 말의 뜻이 바뀌어. 말의 뜻이 바뀌는. 이게 참으로 놀라운 통찰인 거라. 참으로 놀라운 통찰인 게 뭐냐면 투키디데스가 첫 번째 전쟁이 나면은 전쟁은 스턴 뒤척이기 때문에 사람들 갖다가 찌질하게 만들어버린다. 근데 찌질하게 만들어서 그 상황이 바뀐 것은 찌질하게 됐어. 찌질하게 된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람들이 말의 의미를 바꿔버리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놀라운 통찰이에요. 근데 공자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죠? 말. 말 똑바로 하라고 그랬거든. 그리고 지난번에 군군신신 부부자자 배웠죠? 그 뭐예요? 말을 이름을 똑바로 쓰라고 그랬거든. 말 똑바로 하는 거. 임금은 임금 다 와야 되는데 임금 같지도 않은 놈이 임금이라고 내세우면 이게 일상에 우리가 임금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의미가 바뀐 거죠. 깡패가 딱 임금 노릇해. 그럼 우리는 깡패가 임금이라고 생각할 수 없잖아. 그런데 저놈 임금이라고 그러면 임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뀌어버린 거잖아. 이걸 지금 투키디데스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자님이. 공자님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 이걸 놀라운 통찰인 거라. 이런 것에서 이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 투키디데스는 단순히 이 펠로폰 네수 전쟁사가 전쟁이 어땠네 저땠네 하는 게 여기서 통찰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3페이지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밑에 있는 문단을 보세요. Love of power operating through greed and through personal ambition was the cause of all these evils. 거기 권력에 대한 사랑. 근데 그것은 어떻게냐면 그리드가 그 뭐예요? 탐욕과 탐욕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의 야망을 통해서 작동하는 권력에 대한 사랑은 권력에 대한 여기 사랑은 애착이겠죠. 애착.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숭고한 건데 이게 애착이죠.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다. 권력. 지금 투키디에서 권력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권력은 뭐냐면 정치거든. 정치. 정치를 탐욕을 충족시키고 개인의 야망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정치를 갖다가 수단으로 삼아버리면 이 모든 콩가루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여기 이 얘기가 love of power라고 하는 게 이제 파워. 파워가 이게 팔뚝이 굵은 파워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권력욕이에요. 권력, love of. 그러니까 love of power가 파워라는 말이 이런 문맥에서 쓸 때는 셀렌드 디옹이 말하는 파워 오브 러브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야. 그때는 힘이고 네? 셀렌드 디옹 맞죠? 셀렌드가 뭐 맞아? 고마워. 그때의 파워하고 이거하고 다르게 요런 문헌에서 파워가 나오면 권력으로 응? 파워가 그러니까 권력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때는 모든 사건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데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 되는데 이 권력욕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냐면 탐욕을 만족시키고 개인의 야망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권력욕 이렇게 되면 이런 야사리판 이런 아수라장이 일어난다 이거죠. 아수라장이 일어나서 To this must be added the violent fanaticism which came into play once the struggle had appeared, struggle had broken out. 이러한 폭력적인 이것에 대해서 폭력적인 fanaticism 뭐예요? 아, 단어 어려우니까 이제 못 찾으면. 단어 여섯 글자 넘어가 버리면 다들 막. 빨리 말해, fanaticism. 영어밖에 안 써봤어. 영어밖에 안 써봤어? fanatics. fanatics가 뭐예요? 응? 빨리 봉파리 열광이라고 그러면 너무 좋은 얘기고 단어는 맞아 열광인데 폭력적 열광이 말이 되나? 광기. 응 광기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지금 이 문맥에서는 이것에 폭력적인 광기가 덧붙여져야 되는데 이 광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which came into play. 작동하게 된다. 그 앞에 나오는 operate하고 같은 말이지. came into play. operate라는 말을 came into play로 지금 다시 고쳤으니까. once the struggle had broken out. 투쟁이 broken out 발생하게 되면, 일단, once가, 일단 투쟁이 발생하게 되면, 작동하게 되는 폭력적인 광기까지 덧붙여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잔인한 살륙이 벌어지죠. 그래서 투키디데스 이 다음 편을 보면 이제 멜로스 섬에서의 그 살륙, 유명한 살륙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춘추 전국시대 때도 마찬가지. 공자가 살아가던 춘추 시대에도 아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 왕을 죽이고 뭐 온갖 게 다 난무하는 이 violent fanaticism 이런 것들이 그 다 뭐냐 권력력으로 권력력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권력력으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정치하는 사람 다 권력력으로 그런 거라. 네? 낙동강에다가 맥주 원 퍼넣어. 그러면 그 낙동강의 지역에 살고 있는 유지들이 돈 벌어. 그 권력. 그러면 표가 다 젖어.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 그게 권력력으로. 그러면 거기서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강가를 파네. 그럼 그 강에다가 농사 짓어서 먹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예. 바이올런트 파나티시즘이지. 그 사람들 권력력이 생겨나는. 그 강에 매달려서 서너 명의 식구들이 하천부지에다 농사 지었잖아요. 여기 팔당 여기 가다 보면은 뭐지 저기 유기농 하는 단 거기서 유기농 야채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붙어서 살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디로 가? 농사 짓던 사람들이 나한테 너 연희삼동 살다가 너 여기 재개발에 헐어 너 이사가 그럼 나는 가요. 책만 들고 가면 돼. 어? 내가 우리 집 앞에서 안산에서 텃밭을 일구던 사람이 아니거든. 땅에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나는 땅에 붙어 있는 사람을 갖다 땅을 뺏어 버리면 어떻게 돼? 죽으라는 거야. 그거는 북극곰을 갖다가 북극곰 갖다 아열대에다 딱 갖다 놔봐. 그럼 아 곰이 아 온 김에 그냥 쉴래요 이렇게 말해야겠어. 따뜻하네요 하면서 적응 안 돼요. 농민들은요. 농민은 좋은 의미에서 동물하고 똑같아요. 자연 생태계가 딱 붙어 있거든요. 농민들 갖다 그 땅을 포크레인으로 긁어봐. 포크레인으로 20년 동안 일궈온 유기농의 그 땅덩어리 있잖아요. 그 기름진 땅덩어리를 포크레인으로 싹 긁으면 3분이야. 그럼 싹 20년을 갖다 포크레인으로 긁는 거지. 그게 그 사람의 삶을 긁는 거라. 20년 동안 거기다가 이게 유기농을 해왔던 삶을 긁는 거라. 이게 뭐야? 권력욕에서 나온 거라. 권력욕에서. 그렇죠? 왜 권력욕이냐? 농민들은 표가 안 되니까. 돈 많은 사람들한테 수도권에 돈 많은 사람한테 땅 투기할 수 있도록 지금 마련해 주죠. 권력력이 그게 그 표를 얻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매표 행위야. 새 표를 사는 행위야. 그게 이 권력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권력력을 갖다가 좋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니체가 뭐 여기 형이상학적인 의미로 물론 말했어요. 권력이지 이런 거 말하면 안 돼. 입 밖에 꺼내면 안 돼. 함부로 공자가 논어를 갖다 다 처음부터까지를 다 읽어봐도. 논어를 다 읽어봐도 공자가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했대. 권세권자를 갖다가 칭송하는 법이 한 번도 없어요. 권도야 권도. 그거는 권도. 이 권세를 칭송하는 법이 없어요. 이 사람은 권력을 갖다가 권력이라는 말 자체를 쓰질 않아요. 이 권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게 굉장히 이게는 이 무서운 물건이에요. 이 물건이 이 권이라고 하는 게 이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권력에 대한 애착, 권력에 대한 애착이 이들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리고 전쟁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요거 투키디데스를 딱 보면은, 아, 같은 시기에, 100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태어났던 사람들이 같은 시기죠. 같은 시기에,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문제의식과 처방,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진단이 너무나 흡사하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뭐야. 근본적인 처방, 근본적인 통찰인 거라.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고전이죠. 고전으로서. 누구나 다 의존해서 볼만한 텍스트로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투키디데스를 보고 이걸 분명히 유념해 둬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공자는 정치를 해야 된다. 정치를 해야 된다.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치를 똑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정치를 똑바로. 그래서 정치를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하나 합니다. 정치를 똑바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공자 사상의 기본적인 인과의와의 이건 얘기인데 두 가지 설명 요건이 있어요. 두 가지 설명 요건인데 하나는 이제 정치라는 거 아는 것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문행충신이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해야 할 어떤 커리큘럼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치는 올바른 것이다. 올바름이다. 이렇게 올바름. 그럼 이제 정치에 대한 철학적인 설명 지금. 요 위에는 일종의 그 실천 덕목에 해당하는 설명. 정치는 뭐냐? 올바른 것이다. 이걸 알아놔야 돼. 올바름이다. 정치는 올바른 것이다. 누가 물었어요? 공자님에게 정치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공자님은 올바름이다. 올바름을 영어로 하면 justice입니다. justice. 아니, 이 올바름이 justice예요? 그러면 플라톤의 국가에 나와 있는 올바름도 이거네요? 맞습니다. 이겁니다. 플라톤의 국가. 올바름. 이 justice인데, 올바름은 justice인데, 요 justice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뭐냐? 우리가 올바르다는 한자가 있어요. 의로서 기준을 삼는 거예요. 의로서. 의로운 사람이다. 그럼 올바른 사람이라고 하죠. 올바른.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면 일단 근거를 의에다가 근거를 둬야 돼. 의에다 근거를 둬야 돼. 근데 의에다 근거를 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냐? 의의 표상 형태가 뭐냐? 예도랬죠. 예가 되는 거예요. 의예. 그러니까 의로서 기준을 삼고 의로서 기준을 삼으면 그것이 예로 드러난다 이 말이죠. 예로 드러난다. 여기 그러니까 의는 올바름의 기준. 그 다음에 올바름의 표상 형태. 그러면 자 우리가 내가 인생을 살고 있어요. 막 이게 올바름이 뭔지 잘 몰랐어.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천둥벌거숭이로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막 개판으로 살았어. 근데 어느 날 공자님한테 딱 배워보니까 문행충신을 해보니까 문행충신을 하고 나니까 이제 올바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바를 정자 올바름이라는 것. 그럼 올바름을 알아야겠구나 하고 자각하는 순간이 있겠죠. 그 전에는 어떤 상관이. 그러니까 요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요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죠. 나면서부터 올바른 사람은 없어요. 물론 칼뱅이나 루터는 아니고 칼뱅 같은 사람이 오면 딱 정해져 있죠. 아무리 네가 착한 일하고 난리를 치게 봐라. 구원할 사람은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 이게 예정설이거든요. 구원 예정설. 그러니까 이제 개판돼버리지. 조금 개판 살아도 하느님이 알아서 해주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가파도 이제 거기서 생겨날 수 있죠. 그게. 근데 지금 그렇게 정해진 사람 없어요. 나면서부터 올바름을 터득하고 있는 사람은 없죠. 여기서부터 이게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이. 즉, 올바름에 대해서 공자가 말할 때는 올바름 이전 단계가 있겠죠. 그죠? 이 단계를 뭐라고 그러냐? 세 글자로. 저긴 얘기해봐. 이 올바름 이전 단계 세 글자로 말해봐. 알만한 사람이 왜 그러셔? 콩가루 단계라고 그런 거야. 네, 알만한 사람이라고 했잖아. 콩가루 단계. 그죠? 지금 우리가 공자님의 텍스트를 읽기 전 단계. 쉽게 말해서. 공자님에게 배우기 전. 올바른, 정치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 정치. 러브 오브 파워. 권력에 대한 애착입니다. 팔뚝을 굵게 하고 병장기를 갖다 예리하게 다듬으며 쇠를 갖다 여러 번 겹쳐가지고 말하자면 일본도 있죠. 일본도 아세요? 저 인사동에 가면 칼박물관이라고 써요. 칼박물관. 알아두세요. 인사동에 가면 칼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 전 세계 칼이 다 모아서 진열돼 있어요. 다마스커스라고 아세요? 다마스커스. 이라크의 수도였던 이라크의 그 다마스커스. 세계에서 가장 멋진 칼을 만드는 방법이 다마스커스 검 제조법이 있습니다. 얇게 강철을 얇게 만들어갖고 여러 번 겹쳐. 그러면 살이 이렇게 있잖아요. 칼이 있으면 칼날이 이렇게 고기 비늘 같은 것들이 있는 칼들 있죠. 그게 여러 번 접철식이라고 철을 접는다. 수십 번 접어가지고 만들면 딱 얇게 만들 수십 번 쇠를 접어서 만들어서 얇게 만들면 저렇게 고기 비늘 같은 것이 칼에 생겨요. 그걸 다마스커스 검 방식으로 만든 칼이다. 일본에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조선에서 못 만들었어요. 얘기 아시겠어요? 일본 애들이 하, 일본 하면 이제 우리가 또 한일본 하냐나. 일본 전국시대 때 오다 노부나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우에스기 그 다음에 다케다 신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다케다 신겐인데 걔네들이 창을 말이죠.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 포졸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창 요 정도밖에 안 하잖아. 창이 사람 키에 4배 정도 되는 창을. 근데 일본 아이들은요 임진왜란한테 요 천장까지 정도 되는 창 있죠. 창에다가 이 칼을 매달아 딱 붙였어. 그래갖고 오는 거야. 이 예리한 칼을. 휘저으면 막 반토막이 나는 거죠, 온몸이. 사실 조총 때문에 죽은 사람도 이 칼 때문에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이 칼 때문에. 내가 왜 이 칼 얘기를 하느냐. 춘추 시대가 어떤지. 무기가 막 발전하기 시작한 때지. 제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해요. 이게 기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진 사람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은 기술들 있죠. 이게 무서운 거라. 춘추시대가 그런 때야. 이제 아직 혈고생활, 그냥 동굴 뚫고 살고 있던 사람들도 있고, 공장님 보면 수레 타고 다니잖아요, 소수레. 이제 막 그것이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하고, 그때 칼, 막 이런 것들이 막 발전하니 한나라 바로 직전이니까. 진나라 한나라 때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 기술이, 철이, 제철 기술이 이렇게 발전할 때야! 그러니까 이제 누가 말하지? 공자님에게 와서 공부 배우기 전에, 어? 그 아이들이, 철없는 애기들이, 아, 저는 막 인생, 정치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면, 아, 정치라는 건 일단, 살덩어리가 많은 애들을 기르고, 그 다음에 예리한 칼을 갖다 다마스커스 단검 정도 좀 만들어주셔야 되면서 군량미를 많이 놓고, 그 다음에 제 나라 경공처럼 말을 4,000피를 준비하고, 이게 정치라고 이렇게 쫙 말을 해. 그렇게 있는 놈 있잖아요. 콩가루 단계. 그래서 그 애가 딱 공자님한테, 스프, 응? 지수마, 쟁기를 라일러. 딱 이렇게 묻는 거야,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중국어로. 아니, 중국어 아닌데. 그냥 정치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딱 말하니까, 공자님이, 네가 말해봐. 네가 생각하는 정치가 뭐야, 이놈아. 딱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공자님 거의 이제 이때 곧 파도 분위기겠지만, 정치가 뭐야, 이놈아.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이제, 아, 뭐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은, 이 자식 콩가루구나. 정치, 그러니까 의 이전 단계라. 의 이전 단계. 의 이전 단계야. 의 이전 단계. 그러면 그걸 갖다 공자님 한마디 뭐냐. 몸기자를 써요. 니을자 아니야. 몸기자를 쓴 거야. 몸기자. 너는 몸뚱아리에 있는 놈이구나. 네 몸뚱아리에 붙어있는 말하자면 파나티시즘. 야망, 바이올린, 파나티즘 이런 것이 붙어 있는 거야. 이게 이 몸기자를 갖다요 나를 가리키는 것이 되지만 이 몸기자는 뭘 말하냐면 사적인 욕망, 그다음에 의롭지 못한 것 일반 전체를 가리키는 거야. 너 이 자식 너 몸기구나 이놈 자식아. 에? 그래서 딱 그걸 보고 의를 제시하지. 의를 딱 의를 제시해. 의라는 거 이거다. 정치라는 거 말이야. 올바름이야 이놈아. 에? 의로운 거야. 탁 말을 하니까 이놈이 탁 듣고 아 그렇습니까? 그럼 내 몸을 이겨야 되겠네요. 극기 해병 캠프 가는 거지. 해병 캠프 극기 훈련 막 이렇게 푸샤 푸샤 마샤 막 이러면서 막 아이비에서 고무보트 머리 이거 막 하는 거라. 응? 지국총 어서 와 막 하면서 막 보트를 줘. 극기를 딱 하는 거. 이게 극기가 뭐냐면 극기가 이게 액티버티죠. 나를 이긴다 하는 동사잖아요. 나를 이기는 행위를 하는 거라. 그러면 나를 이기려면 나를 이기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야. 나를 지금 이겨내려면 그 기준이 뭐냐면 의야. 아 나의 더러움을 갖다 씻어내야 되면 이겨내겠구나. 이게 소극적인 방법이죠. 일단 더러움을 제거하는 방법은 일단 더러움을 제거해서 그래가지고 이게 사우나 가고 때를 쫙 벗겼단 말이지. 그 다음에 뭐 어떤 상태로 가야 된다. 적극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딱 이제 애가 왔어. 애가 와가지고 양아치가 와가지고 아마 정치란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 놈 왔어. 이게 이제 고파도가 이마, 야, 주다. 극기를 해야지, 뭐야. 이렇게 딱 말하니까, 딱 때를 베끼고 나타나서, 자, 극기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이제 을의 기준을 삼아서, 이게, 을을 기준으로 삼아서, 더러움을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뭐라 하냐. 새로운 것이 없느니라. 원래 다 있었던 건데, 네가 잊어버리고 있었어, 이놈아. 하면서, 뭔가를 하나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 예절을 회복해라. 딱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극기복내 들어봤죠? 극기복내가 이건 거라. 그러니까 극기복내가 극기훈련 가가지고 인사 잘하면 이게 극기훈련이 아니야.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내라. 창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예라는 것이 있었어. 어디 있었어? 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 되잖아요. 주나라 때 이미 만들어 성인들이 다 만들어 놓으신 바가 있어.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다, 니네가. 이 더러움에 휩쓸려서. 극기복내라. 근데, 이 극기복내라는 게 뭐냐? 자, 여러분들, 텍스트를 펴입니다. 텍스트를 펴입니다. 이 좋은 이제, 이게 멋진 텍스트다. 이게 공자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좋고도 한없이 좋고다. 175페이지를 펴입니다. 175페이지 펴입니다. 옆으로 가세요. 좀 집적대. 같이 가. 자, 175페이지 펴입니다. 병호! 네. 거기, 읽어봐. 한자 말고. 안연이야. 자, 읽어봐. 큰 소리로. 안연이 인이란 무엇인지 여쭈었다. 그 위에 거. 위에 거요? 안연이 인을 묻자온데 좀 낭낭하게 읽어봐라. 안연이 인을 묻자온데 자 가라사대 자기를 극하여 예함이 예의 복함이 인이니라. 자, 그 밑에 거 저기 누구지 저 근호. 예. 안연이 인이란 무엇인지 여쭈었다. 자, 낭낭하게 읽어봐. 안연이 인이란 무엇인지 여쭈었다.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사심을 이겨내고 보편적인 예의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그 다음 계속. 특히 주권자가 하루만이라도 사심을 이겨내고 예로 돌아간다면 천하의 백성은 그 하루 동안 인이 덕에 감화되는 것이다. 예, 지금 바로 특히 주권자, 특히 군왕이 이 말이에요. 이때는 정치 얘기지. 이게 정치야. 근데 지금 누가 물었죠? 안연이 물었죠. 이거 모범 답안이죠. 안연이 물은 거야. 이게 교과서에 나와. 이거 딴 놈이 물은 건 안 나와. 교과서에 안 나와. 딴 놈이 물은 것은 찌질한 답. 찌질한. 가령 자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인을 물은다 그러면은 옆집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거야 인이라 이렇게 말하면 이제 동양철학 교과서는 안 실려. 극기복내.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죠. 극기복내야. 이게 안연이 물었기 때문에 극기복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게 안연이 물었으니까 당연히 정답이고 극기복내를 뭐라고 했느냐. 지금 안연이 인을 물었습니다. 인을 물었어요. 인이 뭐냐? 뭡니까 선생님? 어질다는 게. 그러니까 공자님이 선생님이 나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보니까 명사가 아니라 동사네요. 그죠? 액티버티네. 나를 이기고 끊임없이 나를 이겨야 돼. 그래서 또 얘로 갔는데 이게 삿된 것이 들어와. 그럼 또 토론해야 돼. 계속 학위 시습질 해야 돼. 그러니까 학위편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보편적인 방법론이야. 뭘 공부해라가 없지.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게 있잖아요. 근데 뭘 배우고 뭘 익히는지 가끔 뭐 제가 이번에 어떤 놈이 나와서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저 이번에 논어 잘 배웠습니다. 논어 잘 배웠습니다. 요즘 제가 배우고 때로 익히고 있죠. 애들 두드려 패는 것을. 이것도 돼. 이제 학문 방법문으로만 나오는 거야. 여기는 뭐냐? 뭘 할지가 나온 거다. 그렇죠? 그래서 액티버티야. 액티버티. 인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정해진 상태가 아니에요. 계속 끊임없이 극하고 끊임없이 복하는 행동이에요. 행동. 활동. 이것을 알아두셔야 돼. 고정돼 있을 수가 없어. 왜? 인간은 살아서 죽을 때까지 계속 활동을 해야 되고 역사는 계속 움직이죠. 그러니까 잠시라도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 그거는 썩은 물이 되는 거야. 계속 극하고 계속 복해야 돼. 이게 바로 인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공자 사상에 있어서 공자 사상에서 세 가지 핵심이 인, 의, 예잖아. 인은 얘가 긴밀하게 연결되죠. 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을을 기준으로 삼, 올바름을 기준으로 딱 삼고 이 올바름을 기준으로 삼아서 아, 이 올바름에 비춰보니 나는 얼마나 삿대고 더러운 인간인가 이 생각하고 이걸 계속 벗어내고 아, 그 다음에 이걸 벗어낸 다음에 예로부터 내려온 우주의 이치 이 인생 이 사람의 군자의 돌이 이걸 갖다 몸에다 탁 이걸 덜어내고 계속 붙이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인인 거라. 인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액티버티, 활동. 이겨내고 되돌아가는 활동. 아시겠어요? 요 세 가지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군자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지. 두 가지. 두 가지라고 하는데 사실 똑같아. 문행충신을 해야 된다. 근데 문행충신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이겨내고 얘로 돌아가려면 뭘이 기준이고 뭐가 의이고 이게 문행충신이라는 게 사실 극하고 복하는 액티버티에 속하는 거죠, 여기 다. 그죠? 자, 스님, 제가 이번에 극도하고 복도 하려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문행충신이죠, 그죠? 책 읽어라, 이놈아. 윤리행동 배워라. 정치적인 식견을 넓혀라. 말 똑바로 해라. 임금을 임금이라고 불러야지. 임금다운 임금인지 아닌지 식별해내고 그런 거 있잖아요. 논리적인 훈련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본적으로는 의의를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를 이겨서 예로 돌아가는 거. 이 예라는 게 의의 표상 형태니까 돌아가는 게 인인데 요 극복하고 이길 때 어떻게 하느냐. 문행충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바로 올바른 정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고 그가 바로 군자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죽은 다음에 역사가 평가라는 거지. 정말로 무서운 시스템이라 이게. 이게 잘못 이데올로기로 쪼아들어가면 사람 죽는 거지. 숨이 막혀. 짱박해서 저는 이번에 그냥 군자는 관심 없고요. 그저 소박하게 살다 죽으려 합니다. 그게 안 돼. 이게 만약에 이게 국가 시스템으로 채택이 되면 너도 나도 군자를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조선시대 때 야바우가 많았던 거지. 조선의 뒷골목 풍경이 이제 강명관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조선의 뒷골목 풍경이라고. 그런 게 좀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이론적인 틀은 이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을 해둬야겠어요. 조금 쉬었다가 계속합시다.